Wait a minute. 한 번 뜨면 수근수근 땀이 나는 type like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선들이 stop stop ooh 제머니 제머니 제머니 block block ooh 변하지 변하지 변하지 참 매일 학교지 학교지 지루하잖아 그럼 집 덮고 일어나 솔직히 말해 날 안해 궁금하잖아 알려줄게 내 TMI 머리에 하늘 하늘 청순 가라 oh, oh. 요새 앞서가는 드라마 속의 소녀 누가 누굴 따라하는 그런 것 좀 no, oh. 내 타입은 아냐 별로 흥미없어 빠짐없이 전부 다 들어봐 너네 타입라인 골치 아프다지 네 눈에는 없던 나나 내 말투 옷차림 성격이 락 락 좋은지 변한지 어떤지 Tell me tell me 지금 이정이 못해 그래도 굳이 날 설명한다면 well 구운 명사 한 말 나는 나라 go 다른 누가 아니 go 내 멋대로 그 머리 삐죽삐죽 oh oh 신경을 써 계속 털린 내 맘대로 선생님도 나만 보면 그러더라고 oh 매일매일 무슨 일이 꿈이냐고 빠짐없이 전부 다 들어봐 너네 타임라인 골치 아프다지 네 눈에는 없던 나나 세상이 낯설